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, 김정일 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 건설을 다그치자를 조선과의 친선이 옆의 볼스카 지부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.